닥터 스테판 3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코리아 반도 전반 정세부터 개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김 기자가 바쁜 일이 있어서 성 기자가 대신했는데 예. 예.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차고 들어왔어요. 예,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한마디로 코리아 반도의 현 정세는 총파업 항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총파업 항쟁은 남코리아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전쟁은 전체 코리아의 상황을 말합니다. 남코리아에서 노동자의 총파업과 민중의 촛불 시위가 항쟁으로 타 번지고 있고요. 코리아 반도에서는 2월 말부터 두 달간 미국과 남코리아가 합동으로 키르즈브 독수리 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을 계기로 북코리아에서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을 발표했죠. 예. 이것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북의 적극적인 노력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그만큼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의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정말로 심상치 않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 때 대한 뜨거운 호소에 부응하여 실천적인 조치부터 취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 사이의 허상 비방과 모든 형태의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육사 합의를 이룩한 열돌시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진정으로 북남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당국자들 자신부터 입건사를 잘하고 언론 매체들을 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끌어 조선반도 전역에 화해와 단합의 열풍이 일게 하여야 한다. 2.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할 때 대한 역사적인 호소에 화답하여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당면하여 남조선 당국은 연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미명하에 2월 말부터 강행하려는 키리절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부터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그처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조선반도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멀리 벗어난 한적한 곳이나 미국의 급로가 벌려놓으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의 안전과 평화 보장에 저해가 되는 군사적 행동을 벌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특히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서해 5개 섬 10점 지역을 포함하여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할 때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여 제안한다.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다. 3.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허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 핵무력은 절도절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이 더 이상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타격 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 때 대하여 정중히 제안한다. 동족을 해치는 예세 핵은 용인하고 온 교리를 지키는 동족의 핵은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와 단어의 결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 중대 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예, 이번에 발표된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이 역시 초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리아 정세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관련 소식부터 전하면요. 16일 북국방위원회가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1월 30일부터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북남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 때 대한 뜨거운 호소에 화답하여 실천적인 조치부터 취할 것을 제의한다이고요. 두 번째가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할 때 대한 역사적인 호소에 화답하여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입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연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미명하에 2월 말부터 강행하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부터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는데요. 세 번째는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이 더 이상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타격 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를 매달리지 말 때 대하여 정중히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이 중대 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8일 노동신문 논평에서도 이번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우리는 이미 선언한 대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예, 그와 관련된 그 남측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죠. 예.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공식 입장을 통해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부터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요.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북의 중대 제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북도 안다고 생각한다고 북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측 정부의 입장을 보면 그 북의 제안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즉 북 제안의 핵심은 미남 합동 키리졸브 독수리 군사 연습을 중단하고 서로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초해서 이산가족 상봉과 더 나아가서 수뇌회담을 포함한 더 확대된 대화를 하자 이런 제안이고요. 남측 정부의 입장을 보면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군사훈련 연습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 그리고 북에 대해서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라 이 얘기는 결국은 북핵을 스스로 무장해제하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공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남측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문제는 결국 북의 자주권의 문제이고 지난 한국전쟁 이후에 끊임없이 침략전쟁 시도를 겪었던 북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실상 무장해제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중대 제안이 남측 정부의 사실상 거부 입장으로서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난 일주일여 기간 중에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죠.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네. 남측에서 또 미국 백악관에서 바로 일축했고요. 거부했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도발문건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또 그런 기조로 또 얘기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북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항공육전병 구분대의 야간 강화훈련을 지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해가지고 침투하는 특수부대의 야간훈련을 지도한 거죠. 예. 네. 밤장막이 내리덮인 훈련장 상공에 항공육전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날아들고 연이어 항공육전병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항공육전병들은 평시 연마해온 전투조법과 동작을 원만히 수행하며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하여 적진을 단숨에 타고 앉는 모습을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싸움준비에서 내리면 늦는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해온 일당백 싸움권들은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훈련 명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아, 이것은 명백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을 겨냥한 건데요. 이 키독 연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선제 핵 타격 훈련이고 또 하나는 대규모 상륙 훈련이에요. 예. 근데 야간 강화 훈련은 바로 그 대규모 상륙 훈련을 겨냥한 것이죠.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그런 훈련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훈련의 대비인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는 너무나 명백하겠죠. 그리고 방금 이 대표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른바 북핵 문제라는 것은 원래 미국과 남으로부터의 핵 문제에 대응적인 조치로 제기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코리아전 당시에 맥아더 사령관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카사키처럼 북에 원자탄을 터뜨리려고 제안했다는 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 북은 언제나 미국으로부터의 원자탄 공갈 그 위협에 실질적인 그 위험에 놓여 있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지내왔어요. 그것은 미국이 코리아전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은 나라를 상대로 하는 전쟁을 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련 동구가 붕괴된 이후에는 더욱 빈번히 침략 전쟁들을 벌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와 리비아 전쟁이죠. 네. 지금도 시리아에서 아프간에서 그리고 이란을 겨냥한 그런 침략 전쟁이 벌어지고 내전을 부추기고 내부에서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으로선 최소한의 자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력을 총 집중해서 강력한 핵 미사일 자위력을 구축하게 된 거죠. 뭐 너무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북이 핵으로 무장하게 된 원인은 미국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제 핵타격 계획에 의거해서 대규모 상륙전쟁을 전개하는 그것도 북의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말입니다. 이런 훈련을 매년 벌리고 있잖아요. 그걸 연례적이라고 하고 또 방어적이라고 우긴다면 북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이 그에 맞대응해서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한계, 도수를 넘기다 보니까 올해는 뭔가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징후들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이죠. 예. 그 하루 전 1월 15일에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코리아 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지금이야말로 참화와 재앙이냐 평화와 전쟁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고 긴장되고 위험천만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 그 조평통 대변인 담화, 즉 엄중하게 경고한 그 다음 날에 훨씬 더 격이 높죠. 국방위원회입니다. 대변인도 아니고요. 그 중대 제안이 발표됐고요. 그 안에는 세 가지 조치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근혜 정권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방종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 연습도 미국에게 뭐 작전권이라든지 결정권이 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박스 정권이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죠. 예. 물론 그 가능성은 1% 또는 0.01%도 안 되죠. 예. 그걸 북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안한 게 아니라 남이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거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제안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의 이런 제안들은 북은 노동자 민중의 정권이라 노동자 민중의 정서처럼 솔직하고 담백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생각, 뭐 교원 영색, 잔머리 이런 거 못합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코리아 전 때도 그 전쟁 직전에 김일성 주석은 남해 북과 남해의 국회를 통합시키는 방식으로라도 통일하자라는 전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전쟁을 막기 위한 정말 일말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예. 진정성의 표현이죠. 네. 지금 국방위원회 제안이 바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키독 연습 그것만 중단한다면 이상가족 상봉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예. 여기서 큰 문제는 이제 순회회담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싶다. 이런 건 큰 문제죠. 사실상 14선언의 이행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남북이 비무장지대에서 자유롭게 오고 간다면 통일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꼭 미국과 남코리아가 합동군사연습을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해라. 이런 대담한 최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도 했어요. 예. 저쪽에 뭐 태평양이라든지 미국 본토 근처에서 한다면 그렇다면 양해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축했죠. 미국과 남에서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라는 것이고 남이 파쇼 독재 국가라는 겁니다. 제국주의와 파쇼는 전쟁을 먹고 삽니다. 내부 문제를 정치 경제적인 위기를 대외적으로 곧 침략 전쟁으로 푸는 것이 동서고금의 상례입니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하고요. 예. 뭐 참고로 언제 한번 그 코리아 포커스 혁명에서 좀 역사적으로 비교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 경제학적인 모순과 제국주의 또는 파쇼적인 전쟁과의 그 함수관계, 엔지법적 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잠깐 여담으로 일화를 하나 얘기하면 지금 막 떠올랐는데요. 언제 한번 베트남의 중요 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트남 전쟁의 영웅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명도 알고 있고요. 또 실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코리아 군대가 베트남에 참전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예, 작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즈음에 이제 만났는데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정말 심각하다.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로 하는 전쟁이 아니냐라고 한번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고개를 이제 끄덕이면서 그때 또 코리아 반도의 전쟁이라면 3일 안에 끝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하루 또는 뭐 반나절이면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상대에게 좀 과장되게 들릴까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의 실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후과가 심각하니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 생을 전쟁과 함께 또 전쟁 영웅인 군사 분야의 중책을 맡았던 그런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인 그 모순 때문에 네. 미국이야말로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데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명분이나 계기를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좀 했어요. 물론 이러한 견해도 일리가 있지요. 그것이 제국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극동 코리아 반도에서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 기도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 맞받아 나가면서 반제자주 세력, 사회주의 세력이 극동과 중동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결정적인 반격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전쟁의 화근을 없애려는 그러한 사회주의 세력을 핵심으로 하는 반제자주 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이고 결정적인 조치로서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두 마디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른 차원에서 만났는데 너무 이런 부분으로 깊게 들어가긴 곤란해서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매듭지었습니다만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제가 지금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은 그 내용 그대로 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그러한 조치들을 먼저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남측은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또 제국주의 파쇼 독재가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더욱 북은 그러한 통일전쟁, 반미전쟁, 반미전쟁, 통일전쟁, 즉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에 결정적인 군사적 공세, 나아가 군사적 공격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됐다. 이겁니다. 북이 부드럽게 나올 때 정말 긴장해야 돼요. 변증법입니다.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 부드러운 만큼, 다시 말하면 참고 참고 참고 또 참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군사적인 공세 또는 공격은 더욱 강력하고 결정적이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평동 대변인 담화와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항공 육전병 야간 강화 훈련 지도 이렇게 배치된 것이죠. 이 야간 훈련은 이후에 북의 선도적인 일방적인 그 조치들, 평화 공세들을 북의 군대와 인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정세는 이렇게 엄혹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대담하게도 먼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를 읽힙니다. 네. 불시에 진행이 된 거죠. 아, 그렇죠. 네. 야간 훈련인데 실전처럼 원래 실전이라는 게 광고 없이 예고 없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진행이 됐죠. 작년에도 그 실탄 사격 훈련이 그렇게 벌어졌었어요. 그 시기보다 지금 훨씬 앞당겨져 있다는 거. 기동 연습은 2월 말부터인데 1월 중순부터 벌써 고도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올해 정세의 특징입니다. 네. 올해 군사적 긴장 고조의 절정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다. 이것은 물론 코리아 반도의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겨울 총파업, 겨울 항쟁과 무관하지 않죠. 2월 25일 박세 정권 출범 1주년 때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전체 민중과 함께 국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를 지역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조직하겠다고 민주노총 지도위원들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선언했죠. 아, 단순히 선언적인 총파업, 아, 이른바 뻥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총파업, 진짜 총파업이라는 거죠. 이것은 북의 군사적 공세와 남의 대중적 공세가 각각 미국과 남의 정권을 겨냥하는 그런 측면의 이론과도 맞물립니다. 아, 다시 말하면 지난호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눈사람이 녹기 전에,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은하고가 발사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작년에도 2월 12일 날 제3차 핵시험이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2월 말부터 실시되는 기동연습이야말로 정말 코리아반도의 극단적인 전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이 언제든지 서해 5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 그 국지전이 얼마든지 전면전으로 전화발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대전이고 반미대전이죠. 제한핵전, 확대제한핵전, 전면핵전 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 다 끝났고요. 오직 남은 것은 명분인데, 이럴 때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이 기동연수 전말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해라. 아, 그리고 일체 위협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북이 먼저 취하겠다, 이런 중대 제안이 발표됐다는 것은 오히려 코리아 반도의 결정적인 정세, 통일대전, 반미대전의 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졌다, 눈앞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정리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겨울 총파업 항쟁이 전개되는 와중에 언제든지 겨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설사 겨울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봄에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정세다. 작년의 전쟁 정세가 정말로 심각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능가한다. 그 징후가 범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마디로 2월 정세가 격동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있었던 인상적인 보도인데요. 조에리트 전 미 국무부 대북 담당관이 포린 폴리시 기고를 통해서 북 핵시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데니스 로드맨의 북코리아 방문과 관련해 관심을 보낼 동안 북코리아는 핵무기와 로켓 발사 역량 발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고요. 풍계리 핵시험장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굴착 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가 핵시험을 할 수 있는 터널 3개가 준비되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또 은하 3호보다 더 큰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대 건설 작업이 올 봄에 마무리되고, 올 여름 이후에는 이동식 미사일 시험 발사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재밌는 것은 위성 사진을 보면 위험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요? 그 핵시험장 건설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이제 북이 미국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군사적 공세죠. 핵시험이야말로 이제 진짜 군사적 공세면 그 군사적 공세를 예고하는 군사적 공세죠. 그리고 이동식 발사는 이제 고정식 발사와 함께 북이 여러 차례 이미 시험을 한 겁니다. 지지난해 12월 12일에 위성 발사도 고정식과 이동식을 동시에 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두 기가 올라가고 각각 두 기의 위성이 분리돼서 총 네 개가 궤도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파산은 장성택 종파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른바 북의 급변사태, 북 내부로부터의 심각한 정치적 위기, 뭐 가령 정변이라든지 그 가능성을 본 건데요. 북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정리했죠. 정치국 결정서 채택된 지 4일 만에 특별군사재판 열리고 바로 집행이 됐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과단성 있는 조치를 통해서 유대 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들이 깜짝 놀랐죠. 실제 반미대전, 통일대전도 이렇게 벌릴 수 있구나. 김정은 젤부서 최고 사령관의 기질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재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치 아이젠하워가 북의 박헌영 세력이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코리아전을 계속 전개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실시했다가 큰 코 다친 격이죠. 시간은 바로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의 편에 있습니다. 끌면 끌수록 좋은 거죠. 마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퇴진을 늦출수록 제2의 6.29 선언을 늦춰할수록 우리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에 유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1, 2, 3 선언이었어요. 1월 18일 투쟁 보고 충격받아서 1월 23일에 하야 선언을 하게 되면 사실 통일진보 세력이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 기층민중의 정치 세력화가 아직은 요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와중에서 그간에 진보 세력, 노동자 기층민중이 그렇게 투쟁해서 얻은 성과를 중간 세력, 민주당이죠. 대표적인 게 그쪽에서 모두 가져가는 그것을 가장 우려했는데요. 인도를 거쳐가지고 스위스 가가지고 다보스 포럼까지 박근혜 정말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러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대통령에 집착했던 거 아닌가. 코리아의 통일이나 뭐 남코리아의 뭐 번영이나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뭐 아버지 유지를 받드는 뭐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이제 잔 찍고 언론에 부각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전자결제 이런 거. 전자결제. 그리고 어차피 내치는 남재준, 김기춘, 김관진이 다 하는 거고 그 배후에 상전 미국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고 박근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꼭두각시. 외교를 좋아하는. 패션쇼도 좋아하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따뜻해졌어요. 1, 2, 3 하야 선언이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거 나왔으면 지금 설 전으로 지금 사실 통일진보세력 소강 국면인데 뭐 두 달 8주 안에 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설 전후 앞뒤로 해서 2, 3주 정도는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것만 봐도 박근혜가 얼마나 그 대통령에 집착하고 쉽게 퇴진하지 않겠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2호는 통과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월 5일 정도가 적기가 아닐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4월 1일은 곤란하다. 만우절이기 때문에 믿질 않는다. 그래서 4월 5일 두 달 전 6월 4일 지방선거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제 두 번 전국선거 연달아서 이건 정말 곤란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아무리 물러난다고 해도 나라 빚도 많고 경제가 엉망인데 그런 건 좀 신경 쓰면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 생각해요. 맨날 경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 1월 18일 총파업이 성과적으로 치러진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퇴진 민영화 연금계약 저지 철도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가 됐고요. 철도노동자 5천여 명이 상경했어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와 권력과 자본의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멈춰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자본가와 권력자들만의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민영화는 자신들의 더 큰 탐욕, 자본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이 땅에서 짓밟히는 민중의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2월 25일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맞서는 모든 국민의 투쟁을 모아 우리 힘으로 총파업을 성사시키자고 225 투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 노동단체들의 국제연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국제노총,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등 국제노동단체들이 20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남코리아 정부의 노동탄압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남코리아에 와서 이것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운수노련 법률자문위원 루안 수바신계는 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고 손배 가압류, 보복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국제노총과 협의해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는 남코리아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OECD에도 보낼 것이며 남코리아 산업 관련 로템 차량 등 수출 품목 불매운동도 진행하는 등 국제운수노련이 가맹 조직과 함께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EEO 국민총파업에 맞춰서 국제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인상적인 것은 그 김명한 그 철도노조 위원장의 편집글입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동기본권이 짓밟히는 세상은 감옥과 다를 바가 없으며 저는 비록 작은 감옥에 몸이 묶여있지만 항상 동지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김명한 위원장의 편지가 공개되자 집회장의 분위기가 한결 더 숙연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영익 위원장 직무대리를 통해서 계속적인 노조의 대화와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대량 해고와 강제 전출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 필수 공익 명단을 다시 작성해서 2월 이후에 국민들과 함께 2차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2월 재파업을 예고한 것인데요. 집회장에는 2라운드를 기대하세요. 끝난 줄 알았죠? 이런 피켓이 이런 피켓을 들고 이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월 재파업을 예고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일 총파업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이 됐고요. 2월 25일 총파업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힘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보건의료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사협의회 3월 3일 총파업과 함께 2월 25일 날 총파업을 힘있게 같이 준비하겠다. 그래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속노조는 2월 25일 국민총파업 성사를 위해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예. 그래서 금속노조 중집 결정으로 조합원 총회를 공고하고 국민총파업 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서 이 투표 결과는 2월 20일 날 노조 중앙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15만 금속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21일 중집회의를 열어서 산별연맹 파업 계획을 점검하고 이 총파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6일에는 그 전농, 전현농 그리고 전국빈민연합 그리고 빈민해방실천연대가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어서 학생들 그리고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에도 국민총파업 참여를 제안할 방침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는 지금 집행부와 지도위원 1,000명 이상이 산별연맹 그리고 단위사업장 순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간담회는 국민총파업 하루 전날인 2월 24일까지 계속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총파업으로 이름이 불린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총파업 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 설명을 아주 잘 들었고요. 특히 노동계의 그 투쟁 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 진행상을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예. 1월 18일 집회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집회는 언제나 이제 질과 양이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은 이제 집회의 구호죠, 내용. 그리고 이제 양은 이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 보통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1만 명이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죠. 지난번에 2만 명이었으니까 1월 9일이죠. 제2차 총파업, 제3차 총파업이 이제 1만 정도면 숫자적으로 양쪽으로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겨울의 한복판이죠. 그리고 예. 설 직전 예. 네, 정말 어렵습니다. 유례 없는 지금 총파업 항쟁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철이기도 하지만 그 겨울의 한복판에 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뭐 이러저러한 그 축제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끼면 모든 게 이제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민중, 뭐 시민, 국민,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라든지 그런 또 정서의 흐름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좋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의 그 전략적 기조 속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결합시키는. 그래서 지금 그 이 대표님이 잘 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의료 노동계의 총파업이 같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거 이게 아주 고무적입니다. 금속이 원래 가장 전투적이고 선봉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라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예. 의료계 쪽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민영화, 사형화, 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강력한 추동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철도를 비롯한 운수죠. 물류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현 정권, 이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경제체제를 마비시키는 체제를 멈추게 하는 측면까지도 갈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건의료, 금속이 가세하고 그리고 농민, 빈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가세한다는 것이 바로 2월 25일 범국민 총파업의 그 규모와 성격, 강도를 말해준다. 예. 천여 명이나 현장을 돌면서 간담회를 하고 조직정치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앙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중앙 차원에서 잘 이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예. 예,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잘 조화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 고무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철도 노조의 재파업은 필연이죠. 뭐 사용화 하나도 멈춘 거 없고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 징계 당연히 진행되고 그 지도부는 구속됐고 예. 제2 지도부가 구성돼서 잘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철도 노조 지도부가 참 일을 잘한다. 정말 영웅적이고 희생적이고 지혜롭게 지난 파업 투쟁만이 아니라 현장 투쟁으로의 전환 그리고 지금 일종의 구속 투쟁인데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그 결연한 모습이 전체 철도 노동자들, 운수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들 그리고 나아가 전체 민중에게 보내주는 메시지가 대단하다. 사실 그렇거든요. 철창 바뀌든 아니든 본질은 매 한 가지입니다. 1980년대에는 식민지 조국은 곧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이 크게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널리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바로 철도 노조의 김명한 위원장이 그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그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의 전환 또 87년 요랑쟁 당시와 지금 2013, 14년에 이어지고 있는 이 겨울항쟁의 현 시기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 이제는 바로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당시 선진적인 청년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본질, 시대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정치적 각성에서 질적 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철창 밖이나 철창 안이나 차이가 없다. 그것을 철도 노조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예. 이제 구속감이 철창, 감옥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구속, 굴레가 이 정도로 느껴지면 뭐 당연히 떨쳐나서지 않겠어요? 네. 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족들과 분리되고 희망이 없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누가 앉아서 죽으려고 하겠어요? 서서 싸우려고 하죠. 네. 그런데 그게 청년 학생들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거죠. 예. 노동계급이 떨쳐나서고 있다. 노동계급 비롯한 전체 민중이라는 거인이 일어나고 있다. 이 거인과 맞서 싸워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노동자, 기층민중을 비롯한 전체 민중이 깨어나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질적 비약이라고 합니다. 예. 올해는 바로 그 거대한 변혁, 뭐 북에서는 작년에 거창한, 올해는 위대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거대한 변혁의 해, 비약의 해가 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온통 남의 보수 언론들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 보도들을 전할게요. 먼저 문재인 의원 소식인데요. 문재인 의원이 지난 5일 뉴질랜드로 오지 트레킹을 떠났다가 16일 귀국했고요. 언론에 따르면 귀국 후에는 당 안팎의 인사들을 두루 만나 친노계 프레임에서 탈피하는 외연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19일 김한길 대표를 만나서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 측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까지 창당을 한다고 밝혔고요. 새 정당은 극단주의나 독단론이 아닌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정치 공간,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모여 미래를 위한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20일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안철수 의원에게 부산 등 영남에 가서 어려운 싸움을 하라는 게 민심인데 편한 노원에서 뱃지 달고 야권이 이기는 호남에서 먹겠다고 한다면서 당선만 찾아다니는 구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63빌딩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5층 연립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안 의원은 친노가 무섭다고 해서 그 앞에 구멍가게 차려놓고 한다면 되겠는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새정치에 대해서도 전부 민주당에서 안 된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뭐가 되겠는가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야권이 분열해선 절대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안철수 의원 관련해서는 조선일보 사설이 좀 재밌는데요. 사설 제목이 안 측 선거연대 없다, 약속 끝까지 지킬 자신 있나, 약간 거의 협박의 수준인데 야권연대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내용인데요. 안 의원 측이 야권의 단골 메뉴인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 의원 측이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안철수표 새정치에 대한 1차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라며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내가 웬만하면 우리 두 분이 그 발언하는 거 안 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정말 그 참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수구 세력들이 이제 야권 연대가 두려우니까 안철수 끝까지 가야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제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는 건데 너무 노골적이야. 이렇게 노골적일 정도로 이 친구들이 바보들이 아니라면 그만큼 이제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거죠. 다음은 정몽준 의원 소식인데요. 23일부터 4달 초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고 하는데요. 출국일은 정해져 있는데 귀국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이번 방미에서 존 맥케인 상원 의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포럼 등에서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정몽준 의원의 경우에는 2008년에도 키신저를 만났고 또 2012년 3월에도 서울에서 해관부 정상회의 참석자에 키신저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만찬 회동을 했고 또 이번에도 키신저의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도 2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하는데요. 손학규 고문은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등을 주제로 UC 버클리, UC 샌디에이고 등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면은 지방선거인데요. 그 주자들의 행보는 거의 대선 맞물리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정몽준 의원입니다. 그 얼마 전 그 여론조사에서 그 여당 내 대선 후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일단 방미 인사들이 상당합니다. 사실상 오바마만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대통령 수준의 접촉 인사들이고요. 내용이 있어서도 북핵 문제를 다루는 오바마 정부의 게리 셰모어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정책 조정관 이런 인사들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두루두루 만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지난 이제 08년도 공화당 대선 후보였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이제 외교위원회 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뉴욕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초청으로 개인적인 만찬을 갖고 역시 유대인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회동한다는 것은 유대자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몽준 의원의 방미의 특징은 사실상 미국에서 벌어지는 대선 출정식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데요. 이 정몽준 의원은 이제 국내에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누리당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를 홍문종 사무총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요. 이 모든 가능성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는 정몽준 의원만 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아. 지금 이제 이 대선급 주자들의 이제 방미 일정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는데요.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제 상당 기간 방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창당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도 손꼽히는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예. 20일 날 출국해서 보름 정도. 근데 이제 정몽준 의원과는 약간 좀 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많죠. 많은 네. 차이가 있죠. 정몽준 의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동북아 정세와 남북 관계 전망 등 주제로 강연 정도 이렇게 하고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달리 이제 가장 그 야권에 있어서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의원도 올 초에 아리송한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요. 예.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오지 트래킹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신년 구상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오지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문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부의 소개로 뉴질랜드로 떠났으며 외부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오지에서 트래킹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이후에도 히말라야로 트래킹을 떠나는 등 등산 애호가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김한길 대표를 만나 지방선거 전 당의 단합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어제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 대표와 만나 당내 분파주의 논란과 관련해 계파 해체 선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실제 계파라는 것이 따로 없어 곤혹스럽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이 트래킹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예. 당내에서도 이제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오지 트래킹이 어떤 트래킹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대선과 같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하는 공정하게 여기도 하나 끼어드는 게 좋겠죠? 제가 보기엔 그냥 트래킹이었을 거예요. 문재인 그 의원의 성격도 그렇고. 예. 다만 그 트래킹이 이런 거죠. 뭐 예, 거물급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심을 하기 전에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어디 바닷가에서 일출을 본다든지 이런 것처럼 지난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중대한 어떤 전환의 시점에 자기 정리를 하는 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문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현재 미국을 가지하는 유일한 그 거물급 정치인이에요. 네. 그런 측면은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조금만 더 덧붙이면 원래 좀 그런 트레킹을 좋아해요. 예전에도 그 히말라야를 그렇게 네. 했고 예.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하니까 그 영자신문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 탄핵이라는 글자가 좀 어려워가지고 예, 그 전반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뒤 이제 바로 국내에 와서 이제 노무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한마디로 트레킹을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좀 정리를 하면 국면은 지방선거 국면인데 이미 대선 주자들은 대선이 시작된 듯한 그런 행보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남코리아의 정치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다 이제 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이제 퇴진 직전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하야선언 하는 순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네. 이제 각 당내에서 이제 대선 주자 뽑고 그리고 이제 뭐 당 외에 다른 후보와 이제 후보 단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촉박한 기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몽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죠. 그래서 이번 박근혜 하야 이후 대선 구도는 문재인과 정몽준, 정몽준과 문재인의 대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정몽준의 방미에서 키신저를 비롯해서 맥케인이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정말 이 화려한 만남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정몽준을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유대자본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예, 그럴 법하죠. 이미 2002년 강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재벌 2세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왔고 거기가 원래 정치 외교가 강한 곳이에요. 예. 예. 여담을 조금 하면 이 팟캐스트 방송의 닥터 스테판인데 닥터하우스 미국 드라마 하우스의 패러디잖아요. 네. 예. 그 드라마의 하우스 닥터하우스가 나온 대학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에요. 아. 예. 의과 대학으로도 유명합니다. 아. 외교와 의과로는 최고죠. 하버드를 능가하죠. 네. 그 정몽준이 이번에 모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동포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손학규의 UC 버클리에서의 강연하고 차이점이죠. 거기서 이제 동포를 상대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다는 거. 원래 UC 버클리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정몽준과 손학규의 차이. 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미국에서의 대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손학규가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행을 하는 것도 매우 실망스럽지만 남코리아 정치에 미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것과 UC 버클리에서 동포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크지만 미국에서 만나는 인사들의 격도 차이가 큽니다. 특히 키신저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예.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또 이재호도 이제 개헌이다 뭐다 이러면서 이제 정책 발언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세 명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최근에 정몽준이 모든 걸 열어놓고라고 하는 표현도.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전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뒤집으면서 그 가능성도 열어둔 표현이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 대통령 하야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거죠. 네.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시장 출마에 대한 생각이 변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그 선거가 이번 선거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선수를 뛰실 생각도 일단 말씀을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모든 가능성을 갖다가 다 두고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이야기했어요. 야 경기도가 이렇게 좋구나 무슨 밸리 쭉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경기도를 왜 김문수 지사는 고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만하시는 건지 고만하겠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문재인의 그 행보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는데 중대한 결심을 하고 온 거죠.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한 거고요. 이미 12월 19일 뭐 끝이 시작이다. 이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출판 기념회 예, 토크 콘서트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은 이제 정치 경험이 풍부하지 않지만 민주당은 정말 풍부하죠. 민주당의 핵심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여준을 기어코 영입하려고 했던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윤여준을 내쳤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죠. 윤여준이 멘토다 어쩌고 하니까 그런 멘토라면 수백 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멸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뭐 삼고초려가 아니고 뭐 열 번 가까이 직접 만나고 전화도 수없이 하면서 위원장으로 모셔간 거는 예.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윤여준이 안철수는 대통령에 관심이 없다. 새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맞다면 안철수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안 나와야 돼요. 어쨌든 자기가 새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서 뭐 애를 썼는데 뭐 역부족인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못 하고 그래서 힘들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오셔서 좀 저를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짐을 두 가지를 하는 게 네. 두 가지 다짐. 네.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내가 꼭 돼야 한다 네. 하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대통령이 꼭 되려고 꼭 돼야 한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그대로 표현 옮긴 거예요. 네, 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네. 제 목적은 새정치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다짐이 뭐냐면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네. 저는 절대로 뒷걸음질은 치는 안 하겠습니다. 피지성이가 돼도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짐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새정치는 저보다 먼저 장관님이 품었던 꿈이기도 하고 저한테 그걸 강조했던 분이니까 네. 지금 이러니 새정치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으니 와서 좀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설사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바로 화끈하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돼요. 무슨 여론조사니 뭐니 하지 말고 문재인 후보 단판해서 지난번 박원순처럼 바로 양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철수가 정말 새정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뭐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콕콕 집어줬는데 안철수는 한마디로 그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이제 부서뜨리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간만 보고 신중하다 못해서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 그 박지원 전 대표도 그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만, 뭐 구멍가게다, 뭐 또 뭐 과거 개인 대 개인으로 박원순한테 양보했는데 지금 당 대 당으로 민주당 보고 양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라든지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역시 박지원다운 날카로운 그 지적이고요. 총대 메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나 다른 민주당에 그만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서서 그런데 이 박지원의 발언의 이면에도 역시 문재인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밀어주는 측면도 있는 거죠. 안철수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안철수 견제는 그 신당 창당 당대당으로서의 견제와 지방선거에서의 그 견제도 있지만 곧 다가올 대선에 대한 견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코리아 전국에서는 선수들은 모두 대선을 전제로 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얘기하지만 근데 지방선거 6개월 전에 이 정도로 특히 대선 주자급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예,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의 하여는 임박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렇게 가는 것은 박근혜 스스로도 예감한 것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 여행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원없이 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남코리아 정국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서는 대선, 박근혜 하야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 잘 보입니다. 뭐든지 중요한 것은 이면에 있잖아요. 행간을 읽는다. 뭐 텍스트가 아니고 컨텍스트, 맥락을 우리가 짚는다라고 할 때 예. 바로 이런 의미인데요. 그 정말 흥미로운 거는 조선일보의 그 사설 기조예요. 아까 아, 우리 김 차장이 정말 흥미롭게 잘 짚었는데 아, 수구 세력들이 얼마나 야권 연대를 두려워하는가. 제가 이제 가끔 분석하면서 간단히 예, 설명하곤 하는데 진보, 개혁, 수구 이 세 개의 세력이 이제 남코리아에서 대치되고 있는 거죠. 삼국지죠. 이 정치 삼국지에서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득표율은 1%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와 99%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악하게도 지역감정을 조장해가지고 못지마 투표 30%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이제 그 보수 언론이라든지 금권선거, 관권선거, 지지난해 대선에서는 정보원 사이버사령부 총 4,500만 건의 관권선거, 부정선거,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50% 간신히 넘긴 거 아닙니까? 예. 진보하고 개혁은 이제 개혁이 약 한 4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노선으로 하면 이제 한 15%라는 얘기도 있는데 대체로 40% 되고요. 진보 세력이 한 15%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분열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새누리당은 이제 전 자유선진당, 통일선진당까지 이제 합류시키면서 지지난해 선거에서 이제 최대 득표를 한 것인데, 예. 그 반대로 민주당은 이제 안철수 세력과 분열돼 있고, 진보 세력은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으로 분열돼 있죠. 예. 여기서 정의당은 진보와 개혁 사이, 안철수 신당은 개혁과 수구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스펙트럼이 넓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기회주의적으로 비판받는 거죠. 그래서 범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쳤을 때는 15%, 나아가 이제 30%도 내다보고 그렇게 15%에서 30%가 될 경우에는 수구에서 한 5% 가져오고 개혁에서 한 10% 가져와서 다시 말해서 15에서 30%가 됐을 때 개혁은 40에서 30으로 줄지요. 수구는 이제 45에서 40으로 줄고요. 그럴 때 개혁이 30%로 줄게 되면 절반으로 갈라져서 15% 정도가 다시 진보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45가 되고 개혁은 15가 되는 60이 되죠. 합치면. 예. 6대 4로 이기는 거. 이게 진보 세력이 집권 플랜이에요. 집권 로드맵. 그 가능성이 완전히 깨진 거죠. 지난 15년간의 정치 실험은 1996년, 97년 노동법 개혁 반대 투쟁을 계기로 1997년 국민승리 21을 만들고 2000년에 민주노동당 창당, 2011년에 통합진보당으로의 일종의 재창당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은 남코리아에서 보안법이 존재하고 정보원이 존재하고 언제든 파쇼 독재가 출현할 수 있고 역시 미 제국주의 철저한 예속 상태에 있는 한 남코리아에서 선거를 통한 진보적 집권 변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일상적으로 15%의 지지율이 지방선거나 총선에 좀 나옵니다만은 대선에서는 1%. 초기에 경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는 한 3%대 있었습니다만은 지지난해 이정희 후보 1% 아닙니까? 예. 지금은 아예 당의 지지율이 1%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조선일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보의 15%와 개혁의 40%가 연대해서 55%를 이루고 수구가 최대치로 해서 한 45%. 그래서 이 55대 45로 수구가 지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표를 안철수가 가르기를 바라고 안철수가 야권연대 지금은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이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야권연대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당 창당도 어렵지만 다 그 민주당 쪽에 붙으려고 하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쪽에 붙으려고 하는 이유는 안철수 지지율,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인데 근데 야권연대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당 쪽으로 모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야권 연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죠. 자당 이기주의 기초에서 정략적으로 입장이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어떻게 새정치라고 하겠어요. 박지원 전 대표가 날카롭게 지적한 게 바로 그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세력들이 야권 연대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통합진보당 진보 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고 종북소동을 일으킨 것이고 이른바 아로 내라는 뭐 사건이라고 터무니없는 황당한 사건까지 조작해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세력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포함하는 개혁 세력 그리고 여러 진보 정치 세력들이 야권 연대의 중요성 다시 한번 사활적으로 명심하고 지방선거를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단결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프랑스식의 결선투표 제도가 없는 조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수구 세력을 패퇴시키는데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의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진보 세력은 제2의 6.29 선언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 박근혜 하야 선언을 추동하는 데서 90% 역량을 집중하고 이것은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크게 단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10% 놓치지 말아야 될 노동자 기층민중의 정치 세력과 9대1 정도 됩니다. 어쨌든 수구 세력을 패퇴시키는 것이 1차적이고 가장 초미의 절박한 당면과제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질문에 답변하면 보수 언론들이 온통 그 지방선거 이 선거 국면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바로 노동자 총파 민중의 항쟁의 정세를 선거 국면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술책이다. 물론 그 이면에 대선이 깔려있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역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선거 국면으로 노동자의 총파업과 민중의 항쟁 국면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만 가지고도 5개월 전에 이 정도로 호들갑을 떠는데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안에 치러진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되겠는가. 그 국면에 총파업과 항쟁을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노동계의 총파업, 민중의 항쟁이 지금 준비되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며 북 또한 상반기 특히 겨울과 봄을 겨울전쟁, 봄전쟁, 통일대전, 반미대전 다 내다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의 과제와 전체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제가 밀접히 맞물려서 급격히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보개혁 세력에겐 어떤 과제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세 가지입니다. 남코리아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 다른 하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예. 방금도 막 강조했습니다만 진보 세력은 전자의 90%, 후자의 10%. 개혁 세력은 물론 전자에 올인해야 되죠. 예. 그리고 대선 준비 잘해야 됩니다. 특히 거국 중립 내가 구호 제출하는 거 제때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코리아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평화 통일 운동이죠. 키동 연습을 계기로 반전 운동 최대로 벌려야 하고요. 정권 퇴진 후에 통일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 2월 25일이 분수령입니다. 당면에서 국민 총파업이 잘 돼야 하고요. 박세 정권 퇴진 가능성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북은 전쟁 결심한다. 이렇게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운동은 구국운동이다. 각계각층 모든 애국세력, 민주세력이 한 사람처럼 떨쳐 나서야 하는 사활적인 투쟁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역시 오늘도 예리한 분석 감사합니다. 총파업 항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세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참화와 재앙이 아니라 평화 통일의 길로 파시오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